1, 2, 3, 4. That's right. Why don't you come over here right now, girl? Yeah. Ain't nobody in my way. I'm feeling so good. 모든 게 so fine. 날아가는 것 같아. Yeah. 널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콧 노래 나 그녀 생각에 깨는 아침 남자는 그대로 그저 우후 아무렇지 않은척해봐도 yeah 자꾸 티가 나나 봐 She's a beautiful beautiful lady 더 봐도 봐도 예쁘잖아 yeah You're my beautiful beautiful lady 그 눈을 뗄 수 없는 girl Now break it down one time Beautiful lady 난 눈을 뗄 수 없어 내 사랑을 널